저는 사이 가신 적이 있나요? 바람 불어 서른 날에 말이에요. 동백꽃이 보신 적이 있나요? 눈물처럼 후두둑 치는 꽃 말이에요. 나를 두고 가시려는 이만 선운사 동백꽃 숲으로 와요. 떨어지는 꽃송이가 내 마음처럼 하도 슬퍼서 당신은 그만 당신 가신 적이 있나요? 눈물처럼 동백꽃 지는 곳 말이에요. 눈물처럼 동백꽃 지는 곳 눈물처럼